동화 한국어 버전 신이 있는 왕자. 옛날 옛날 한 왕국에 왕이 살았습니다. 왕의 하나뿐인 아들 바흐람고어 왕자는 잘생긴 외모로 유명했죠. 하루는 왕자가 사냥을 나갔는데 갑자기 울창한 숲속에서 황금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왕자는 병사들에게 사슴을 에워싸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그때 나를 보내다오. 놀랍게도 사슴이 사람과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준다면 엄청난 보물을 주겠다. 난 이미 보물이 넘치도록 많아. 그런데 황금 사슴은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럼 그 보물 이상의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런 게 있기나 할까? 내가 너를 등에 태워줄게. 난 단 한 번도 사람을 내 등에 태운 적이 없어. 그래, 좋아. 반짝이는 황금 사슴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7일 밤 7일 낮을 왕자를 등에 태우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7일째 되는 날 저녁, 황금 사슴은 땅에 내려와 왕자를 내려주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흐람 고어 왕자는 너무 놀라 눈을 비비며 주변을 살펴봤지만 그렇게 이상한 나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온 건가? 뭘 찾고 있지, 젊은이? 황금 사슴을 타고 왔어요. 근데 사슴이 이 이상한 나라에 내려주더니 사라져버렸다고요. 여기는 마법사의 땅이라는 곳이야. 내가 바로 마법사 자스드룰이지. 젊은이가 나를 살려줬잖아. 자네를 태우고 하늘을 날아다녔던 황금 사슴이 바로 나일세. 사슴이시라고요? 따라오게, 젊은이. 마법사 자스드룰은 왕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스드룰은 왕자에게 100개의 열쇠를 줬죠.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수많은 궁정과 정원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네. 마음대로 들어가서 보게. 자네가 갖고 싶어 할 보물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바흐람 고어 왕자는 열쇠를 들고 매일 성과 정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딜 가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보물들이 있었죠. 그런데 100번째 궁전은 아주 허름했고 그곳에는 무서운 독사와 벌레들만 우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궁전 안에 있는 정원은 이곳에서 가본 모든 정원 중에 제일 아름답고 화려했죠. 정원에 매혹된 왕자는 이쪽으로도 한참 동안 걸어가 보고 저쪽으로도 한참 동안 걸어가 봤습니다. 그러다가 왕자는 잠들었고 때마침 비둘기로 변신한 샤파산드 공주님이 정원 위를 한가로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샤파산드 공주님은 젊고 잘생긴 왕자에게 첫눈에 반했고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땅으로 내려와 다시 공주로 변신했습니다. 샤파산드 공주님과 바흐람 고어 왕자는 깊이 사랑에 빠졌고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바흐람 고어 왕자는 이 땅의 주인인 마법사 자스드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샤파산드 공주님과 결혼할 거예요. 그거 정말 잘 됐구나. 기뻐하는 젊은 왕자와 공주를 보자 마법사 자스드룰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바흐람 고어 왕자와 샤파산드 공주님은 결혼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바흐람 고어 왕자는 점점 떠나온 고향이 생각났고 점점 더 부모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세요? 왕자는 새신부 샤파산드 공주님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왕자는 한숨만 내쉬었고 식사도 하지 않았죠. 결국 왕자는 점점 야위고 창박해졌습니다. 식사를 하셔야죠.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아, 건강 같은 건 상관없어요. 난 내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매일 밤 마법사 자스드룰이 공주님과 왕자의 방 아래에서 둘의 얘기를 엿들었습니다. 둘이 행복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자스드룰은 바흐랑 구어 왕자에게 왜 점점 야위어가는지, 왜 자꾸 한숨만 쉬는지 물어봤습니다. 친절한 마법사님. 마음씨 착한 젊은 왕자는 그동안 이곳을 떠나겠다는 말을 차마 마법사에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저와 공주를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처음에 마법사는 거절했지만 결국 왕자를 가엾게 여겨 허락했습니다. 그럼 가보게나. 가봐도 좋아. 하지만 머지않아 내가 있는 이 땅이 그리워질 걸세. 젊은이가 떠난 이후로 왕자의 왕국은 너무 많이 변했어. 거기 가면 힘든 일이 생길 거야. 여기 내 머리카락을 가져가게.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걸 태우면 돼. 그럼 내가 바로 왕자를 돕기 위해 왕자가 있는 곳으로 가겠네. 미안하지만 난 가진 게 없어요. 이럴 수가. 그대였군. 맙소사 왕자님, 어디 계셨어요? 이상한 나라에 가게 됐지 뭐야. 그런데 거기서 아름다운 공주를 만났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야?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이런 말을 전하게 돼서 유감이에요. 모두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말 유감이에요. 왕자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한 침입자가 왕위를 차지했고, 침입자는 바흐랑 구어 왕자를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겠다며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사냥꾼은 자기 집 다락방에 왕자와 공주를 살게 해주었죠. 내 어머니는 앞을 못 보십니다. 두 분이 여기 살아도 전혀 모르실 거예요. 왕자님은 사냥할 때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예전에 도와드렸던 것처럼요. 이렇게 왕자와 공주님은 사냥꾼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왕자가 사냥꾼과 함께 사냥에 나갔을 때 샤파산드 공주님은 머리를 감기로 했습니다. 공주님의 머리카락은 아름다운 금발이었죠. 공주님의 긴 머리카락은 발목까지 내려왔고 마치 황금빛 태양처럼 반짝였습니다. 공주님이 머리를 감고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으며 창문을 열어두자 상쾌한 아침바람이 불어와 젖은 머리를 말려주었죠. 한편 그 시각 치안관이 그곳을 지나갔고 반짝이는 머리를 빗는 아름다운 공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치안관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보다가 말에서 떨어졌고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죠. 치안관은 만나는 사람마다 사냥꾼의 집에 있던 빛나는 머릿결의 아름다운 여인 얘기를 했고 이 얘기가 왕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왕은 병사들을 사냥꾼 집으로 보냈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냥꾼의 어머니는 병사들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아름다운 여인은 물론 못생긴 여자도 살지 않지요. 우리 집에는 아들과 저 둘뿐이랍니다. 그래도 원한다면 직접 다락방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얘기를 들은 공주님은 칼을 들고 지붕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로 변신해 날아갔죠. 병사들이 다락방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주님은 사랑하는 왕자를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퍼서 눈먼 사냥꾼의 어머니에게 날아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전 에메랄드 산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왕자는 텅 빈 다락방을 보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냥꾼의 어머니는 영문을 몰랐지만 신비로운 목소리가 귀에 대고 해준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에메랄드 산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갔다고요? 분명 그렇게 들었어요. 왕자는 이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지만 에메랄드 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자 다시 슬퍼졌습니다. 왕자는 식사도 하지 않고 공주님이 보고 싶어서 매일 밤낮으로 울었죠. 그러다가 마법사가 준 머리카락이 있다는 걸 기억했고 왕자는 머리카락을 난로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활활 타오르더니 왕자여,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나? 에메랄드 산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거기는 결코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이네.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지난 과거는 모두 잊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나? 제게 남은 건 이제 공주뿐이에요. 공주가 떠났다면 제 인생도 끝난 거라고요. 어차피 죽는다면 공주를 찾다가 죽게 해주세요. 왕자의 말에 감동받은 자스두룰은 어떻게든 왕자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스두룰은 왕자를 데리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고 마법의 지팡이를 건네줬죠. 그걸 갖고 나낙친드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걸세. 하지만 그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있기만 한다면 그 무엇도 왕자를 해칠 수 없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내 형님 나낙첸드가 왕자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왕자는 자스두룰에게 받은 마법의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덕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낙첸드의 집에 도착했죠. 나낙첸드는 12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방금 깨어났고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보자마자 군침을 흘리며 잡아먹으려고 했죠.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런데 나낙첸드가 왕자의 사연을 전부 듣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는 결코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이네.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지난 과거는 모두 잊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나. 제게 남은 건 이제 공주뿐이에요. 공주가 떠났다면 제 인생도 끝난 거라고요. 어차피 죽는다면 공주를 찾다가 죽게 해주세요. 왕자의 말에 감동받은 나낙첸드는 왕자에게 돌가루가 든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나 위대한 악마 사페드가 사는 집까지 가는 법을 알려주었죠. 사페드는 나의 큰형님이야.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 능력을 가졌지. 필요할 때 상자 속 가루를 꺼내서 눈에 문지르면 원하는 걸 뭐든 이룰 수 있을 거야. 가까이 있길 바라는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나게 되지. 왕자는 사페드에게 마법의 지팡이와 돌가루를 보여주고 모든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페드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거기는 결코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이네.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지난 과거는 모두 잊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나. 제게 남은 건 이제 공주뿐이에요. 공주가 떠났다면 제 인생도 끝난 거라고요. 어차피 죽는다면 공주를 찾다가 죽게 해주세요. 정말 용감하군. 내가 최선을 다해 왕자를 도와주겠다. 이 모자를 가져가거라. 이 모자를 쓰면 왕자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것이다. 이제 북쪽을 향해 가거라. 한참을 북쪽으로 가다 보면 저기 먼 곳에 에메랄드 산이 보일 것이다. 그때 돌가루를 눈에 문지르고 산에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거기 마법의 언덕이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덕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다가 에메랄드 도시 정상에 다다르면 내가 준 모자를 쓰고 몰래 성에 들어가거라. 그런데 왕자는 거기서도 공주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샤파산드 공주님의 아버지가 딸을 일곱 개의 문이 달린 감옥에 가둬버렸기 때문이었죠. 딸이 또 새가 되어 날아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공주님의 아버지는 딸이 다시 젊고 잘생긴 왕자에게 영영 가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왕자가 돌아온다면 물론 넌 기쁘고 행복하겠지. 하지만 그 누구도 여기까지 살아서 올 수 없잖니. 가엾은 공주는 온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누구도 에메랄드 산에 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자는 사랑하는 공주님을 보자마자 공주님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왕자가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신하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기다렸죠. 신하들은 일곱 개의 감옥문을 모두 잠그고 나갔습니다. 공주님은 음식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접시에 있던 음식이 모두 사라지자 방에 누군가 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누가 내 접시에 있는 음식을 먹었지? 나의 왕자님이잖아! 다음 날 공주님 옆에 앉아있는 젊은 왕자를 보고 하인은 깜짝 놀랐죠. 이야기를 전부 들은 공주님의 아버지는 바으란 고어 왕자의 용기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죠. 왕자가 내 딸을 찾아서 용감하게 여기까지 왔구나. 공주님의 아버지는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이 있는 바으랑코어 왕자는 에메랄드 왕국에서 아름다운 공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